이 시간에는 너리의 미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너리는 고백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뜨거운 정. 지금은 어디 계실까?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아버지라 부릅니다. 아버지라 부릅니다. 지키시고 그 사랑 못 잊어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인민은 일편단심. 이상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